곱고 희던 두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지금도 생생하오.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. 막내 아들 폐학시험 뜬눈으로 지새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.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.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걸치는데 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오. 봄, 여름, 가을 겨울 속에 흰 머리가 늘어가네 모두 다 떠난다고 당신은 내 손을 꼭 잡았소.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걸치는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. 여긴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소.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소.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소. 안녕히.